사랑하기는 했던 거니 이젠 알겠어. 그런 줄도 모르고 너를 사랑했어. 정말 미친 듯 사랑했어. 함께 한 순간이 떠올라 자꾸 눈물이 흘러. 가는 걸음 바로 멈추듯 사랑 그게 안 돼서. 숱한 추억 그 변명이 너를 잡고 있는걸.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언젠가 잊혀질까. 어쩌다 생각나겠지 야속한 내 사람아. 내 사랑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. 널 처음 만나던 그때 그 순간부터 이제 잊으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도 너밖에 없는 내 가슴이 잊지는 못할 거야. 하늘이 허락지 않으면 편히 놓아줄 텐데. 아직 못한 사랑이 너를 잡고 있는 걸. 나에게 첫 번째는 언제나 네가 아니면 안 돼. 행복의 꿈을 꾼다면 너와 함께 하는 건.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기. 누구보다 너를 많이 사랑한 사람이 나였다는 걸. 가던 걸음 바로 멈추듯 사랑 그게 안 돼서. 야속한 내 사람만.